어쩌면 좋을까 이런 맘은 또 처음이라 up and down이 좀 심해 조절이 자꾸 잘한 게 하나 확실한 건 I don't play the game 우리 진짜 Yeah, 들었지는 않아. 흥미로운. It's hot. Let me just hop. 어떻게 널